빠지는 걸 나도 어떡하라고. Just talking to me. 너도 문제다 상태는 심각 이 정도면 거의 못된 짐각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야 자존심이 그리 중요했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랐던 거냐 나도 안다니까 아는데 왜 그랬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차리는 것만만 말이야 사실 요즘 잠도 안 와 더워서 더욱 그런가 봐 항상 이불 뱉던 너가 옆에 없으니까 더워 죽겠다 잠이 괜히 미치겠다